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호의 PHP5 웹 프로그래밍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강의 때 2장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장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서 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진행을 해서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변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담는 어떤 공간이라고 했죠. PHP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달러라는 문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달러라는 거는 키보드의 이제 4위에 있는 특수 문자 있죠. 그 달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달러 쓴 다음에 어떤 문자열 혹은 숫자 혹은 이제 밑줄 언더바를 쓰면 그 변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를 쓸 때 주의하실 사항이 변수를 쓸 때는 숫자가 먼저 올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든가 뭐 $3A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앞에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숫자, 밑줄 요 세 가지 외에 다른 문자로 변수를 이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 달러 물결 뭐 이라든가 뭐 달러 책에 있듯이 달러 페이지 하이픈 라인 이런 식으로 뭐 하이픈이라는 문자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변수명을 만들 수 없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세팅할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봤듯이 equal 등호 연산자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의 값을 세팅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연산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입 연산자 equal을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담는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와 메모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세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컴퓨터 PHP에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메모리가 세팅된다라는 거는 컴퓨터의 그 메모리도 일정 부분 차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메모리에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PC가 동작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대용량의 그 데이터를 다루거나 뭐 할 때는 실제로 그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접속자를 다루는 서비스라든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에서는 실제로 메모리가 이제 꽉 차서 컴퓨터가 서버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제 이 메모리를 이제 줄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변수와 메모리의 관계인데, PHP에서 변수에 할당돼 있는 그 데이터를 지우려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null 값을 할당을 시키면 됩니다. 변수에 null을 세팅하면 그 변수 안에 있던 데이터들이 이제 초기화되고 메모리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null을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함수 un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ull하고 unset은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null은 변수에 있는 그 값을 전부 초기화를 합니다만 그 변수의 주소값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메모리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정보를 나타내는 그 메모리 주소값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건 아주 미미한 양이고요. 어쨌거나 그 변수가 차지하고 있던 데이터는 이제 지워지게 되는데 unset이라는 함수는 심지어 이 주소값마저도 다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함수가 이제 unset이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null을 세팅하거나 unset을 이용해서 그 변수를 지울 때 이런 약간의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메모리 상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로 이제 isset이라든가 empty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지셋은 ISSET, 뭐 이지셋이라는 함수 혹은 EMPTY, empty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변수가 값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변수가 null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함수로 또 isNu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s underbar null 해가지고 isNull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런 함수들은 이따가 또 이제 변수 관련 함수 이제 설명드릴 때 이따가 아마 다시 보겠습니다만, 뭐 이런 방법으로 메모리를 지우거나 메모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참조 연산자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가 동작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제 2-13을 보시면, 변수에 변수를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A는 키보드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A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B에 $A에 있는 값이 이제 대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쓴 다음에 다시 $A는 마우스라는 또 다른 문자열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A에는 마우스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B 해가지고 이제 $B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이 출력되냐? 키보드가 출력이 됩니다. $A를 바꾸긴 했지만 이미 $B는 $A의 기존 값인 키보드라는 값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B는 $A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그냥 키보드라는 값이 여전히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에 변수를 대입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두 개의 변수가 서로 같은 메모리를 공유를 해서 값이 서로 같이 변하게 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참조 연산자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참조 연산자는 ampersand 문자는 그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7 위에 그 ampersand AND, 보통 이제 우리가 AND라고 할때 쓰는 그 특수 문자 있죠? 그 ampersand를 이용해서 그 참조 연산자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참조 연산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이제 예제 2-14를 보시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A는 키보드라는 문자를 대입을 했죠. 그 다음에 $B는 ampersand $A라고 해가지고 $B에다가 $A의 주소를 참조 값으로 이렇게 $B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A는 마우스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B 해가지고 B를 출력하게 되면, B는 $A에 있는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B는 마우스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즉, $A가 바뀌는 값들이 알아서 $B를 출력했을 때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참조 연산자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은 이제 좀 어때요? 보시기에 좀 헛갈리시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어렵게 만들고 좀 보기에 헛갈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그 PHP에서 제공하는 그 몇몇 함수들을 보면 그 함수의 인자가 이제 그 결과값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PHP가 제공하는 몇몇 함수들이 이런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PHP를 공부하면서 PHP 함수를 보는데 이렇게 ampersand 마크가 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참조 연산자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PHP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참조 연산자는 이제 이렇게 쓴다 뭐 이렇게 일단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변수는 변하는 값이고, 변할 수 있는 값이고, 상수는 한번 선언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PHP에서는 이제 상수를 선언할 때 def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는데요. 변수는 변수 이름을 만들 때는 앞에 달러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수에서는 달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달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문자열로 쓰면은 이제 상수가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예제 2-15를 보시면은 이제 def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define 따옴표 유저네임 따옴표 이렇게 첫 번째 인자를 쓰고 콤마 뭐 김호 이렇게 쓰면은 유저네임이라는 user underbar name라는 이 그 상수에는 김호라는 문자열이 대입이 됐습니다. 요 def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유저네임에 김호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print username 하면은 kimho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수로 선언된 유저네임에 다른 값을 이제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값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네임 김호 쓴 다음에 이제 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상수고 바꿀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환경 설정 값이라든가 뭐 이제 그 그런 컨피그 값을 정의할 때 이런 이제 상수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사용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거는 보통 이제 뭐 상수 이름을 만들 때 보통은 이제 대문자, 전체를 다 대문자로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 예제에서 보듯이 유저네임도 전부 대문자로 썼죠. 사실 뭐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수로 동작하는 거는 뭐 동작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상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보기 헷갈리니까 전체 대문자로 돼 있으면 상수다. 이렇게 이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수는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상수를 선언할 때는 전부 대문자로 써서 선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라고 하면은 뭐 수학적인 계산 혹은 이제 논리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호들을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는 3 플러스 4,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3개의 연산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a는 그 변수라는 거를 의미하는 달러, 뭐, 요런 기호도 이제 뭐 연산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 플러스 4 할 때 이 플러스도 역시, 이런 거를 또 이제 플러스 연산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4 결과 값을 $a에다가 대입시키는 equal. $a는 3 플러스 4 할 때 그 equal도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연산자죠. 이런 연산자에는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형변환 연산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연산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또 이제 곱할 때는 이제 그 별표 표시를 하면은 이제 곱하는 거죠. $a 별표 $b 하면은 a 곱하기 $a 곱하기 $b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누기를 의미하는 슬래시가 있죠. $a 슬래시 $b라고 하면은 이제 $a를 $b로 나누는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책에 표해 보시면 그 퍼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a 퍼센트 $b 라고 하면은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a가 5고 $b가 2다. 그러면은 이제 5를 2로 나누게 되면 1이 남게 되죠. 5를 2로 나누면은 1이 남는데 이 나머지 값 1. 를 추출할 때 이제 이 퍼센트 표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가 있는데요. 거기 표에 보시면 $a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플러스 $a 뭐 이런 거를 증가 연산자라고 합니다. 뭐 이제 반대로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러 A 요거를 이제 감소 연산자라고 하지요.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가 뭐냐면은 현재의 변수에다가 현재의 변수에다가 1 값을 플러스 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이런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A는 5인데 거기에다가 달러 A 플러스 플러스라고 쓰게 되면은 달러 A는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증가 연산자 두 가지 증가 연산자 달러 A 플러스 플러스하고 플러스 플러스 달러 A는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그 동작을 하지요. 그 예를 보면 그 예의 2-16을 보시면 달러 A는 5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달러 A 풀풀 이렇게 쓰게 되면 달러 A가 5이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플러스 증가 연산자가 동작해서 달러 A에는 1이 플러스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프린트 달러 A라고 하면은 6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이제 보시면 달러 A는 5, 그 다음에 프린트 달러 A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5가 출력이 되고 1이 증가되고 다시 프린트 달러 A 하면은 6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그 밑에 예를 보시면 달러 A는 5라고 이제 똑같이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플러스 플러스 달러 A 이렇게 하면 1이 먼저 증가가 되고 달러 A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6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프린트 달러 A 하면은 또 이제 6이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플러스를 먼저 한 경우와 나중에 한 경우의 이제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감소 연산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 연산자는 숫자를 이렇게 플러스로 플러스 시킬 뿐만 아니라 문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에다가 증가 연산자를 플러스 플러스 시키게 되면은 그 문자는 이제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A는 A라고 쓴 다음에 거기다가 달러 A 플러스 플러스 해서 출력을 하면 B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면 A 다음은 B, B 다음은 C, C 다음은 D 이렇게 이제 계속 증가가 할 텐데 그러면 마지막에 X, Y, Z 해가지고 Z, G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G 다음에는 AA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나서 AA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AA에서 뭐또 증가 연산자를 뿔뿔 하면은 그 다음은 AB, 뭐 AC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뭐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 문자에 대한 거는 증가 연산자만 적용할 수 있고 감소 연산자는 문자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가 연산자를 쓸수 있습니다만. 뭐, 감소 연산자에는 문자가 아닌 숫자로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뭐, 지금까지 뭐, 한 번씩 좀 봤습니다만,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할 때 대입 연산자라고 하죠.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이제 equal, 등호 표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변수를 쓰고 오른쪽에는 그 변수에 쓸 값을 쓰죠. 그래서 뭐 달러 A는 3 이렇게 쓰면은 달러 A에다가 3이라는 값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제 2-18번을 보시면 그 대입 연산자를 이용한 그 편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달러 A는 괄호 열고 달러 B는 4, 가로 닫고,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쓰면, 달러 B에 4라는 값이 대입이 되면서, 그 연산이 바로 이루어져서, 달러 A에는 9가 대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입 연산자를, 값을 쓰는 부분에다가 또 대입 연산자를 써서 편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는 다른 연산자하고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복합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그 예 2-19에 보시면 그 복합 연산자의 사용 예가 나옵니다. 보시면 달러 A는 3이라고 쓴 다음에 달러 A 플러스 이퀄 O 이렇게 쓰게 되면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A는 달러 A 플러스 O 뭐 이렇게 쓴 거하고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A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8이 되겠죠. 이렇게 달러 A는 달러 A 플러스 O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달러 A 플러스는 O 이렇게 복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복합 연산자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때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복합 연산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이용한 거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의 복합 연산자도 이제 그 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달러 B는 헬로우, 따옴표 써서 문자열 헬로우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달러 B 점 이퀄 데어 이렇게 지금 써 있죠. 이렇게 쓴 거는 달러 B는 달러 B 점 데어라고 쓴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이라는 연산자가 사용이 됐는데 이 점이라는 연산자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합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PHP 코딩을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자열과 문자열을 합칠 때 사용되는 연산자가 플러스가 아니고 점을 이용한다는 거. 플러스는 이제 더하기 빼기 산술 연산을 할때 사용하는 거고요. 문자열을 합칠 때는 점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합친다는 거. 요거 이제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에서 달러 B는 이제 hello there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대입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연산자는 이제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두 개의 그 값을 비교를 해서 그 결과가 참이면 true를 반환하고 거짓이면은 false를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를 논리 연산자라고 하고요. 실제로 PHP 코딩할 때 이제 if문이나 while문 같은 그 제어문에서 true, false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뭐 제어문은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논리 연산자의 종류 해가지고 그 이제 책에 보시면 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기를 비교할 때 이제 부등호를 이용한다든가 이제 뭐 equal 등을 이용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입 연산자인 equal하고 논리 연산자인 equal. 이두 개의 연산자는 서로 다르다는 거에 이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qual 하나를 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변수에다가 값을 세팅할 때 사용하는 대입 연산자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논리 연산자로서는 equal 두 개를 씁니다. 이두 개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는 equal 두 개를 써서 그두 개의 값이 같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반환하는 이제 논리 연산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if문 같은 제어문에서 이런 논리 연산자를 쓰지 않고 대입 연산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실제 대입된 값의 그 true, false에 따라서 이 if문의 true, false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a는 0 해가지고 그 논리 연산자를 아니죠 대입 연산자를 써서 그 if문 안에다가 쓰게 되면 $a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0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펄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펄스이기 때문에 그 if문은 펄스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if $b는 5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숫자 5는 논리적으로는 이제 true이기 때문에 그 if문은 이제 true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if문 안에서 논리 연산자가 아닌 대입 연산자가 쓰인 경우에는 이런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결정된 그 변수 값에 따라 true, false가 판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대부분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if문 안에는 논리 연산자를 쓰도록 하고 대입 연산자를 안 쓰도록 주의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같은지 아닌 다른지 판단하는 그 논리 연산자로 equal 해가지고 equal 두 개를 쓸 수도 있지만 equal 이렇게 세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 이제 판단하는 연산자인데 요 둘의 차이점은 equal 세 개를 쓰게 되면은 이 값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값의 타입까지 같은지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 equal 0.00 이렇게 쓰게 되면 이두 개의 값은 값으로 따지면은 같죠. 둘다 어차피 0이니까는 같기 때문에 true가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0 equal 세번 쓰고 0.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 값으로는 0으로 같지만 실제로 타입은 0은 정수 타입이고 0.00은 실수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펄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 값의 타입까지 비교할 때는 equal 이렇게 세 개를 쓴다는 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때 이렇게 equal 세개 들어가는 쓰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 중에 AND하고 앰퍼센드 두 개를 쓴 AND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AND라는 연산자하고 앰퍼센트 이렇게 연산자가 있는데 AND 연산자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달러 A AND 달러 B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달러 A도 참 트루이고 달러 B도 트루인 경우에 트루를 반환하고 달러 A나 달러 B 둘 중에 하나라도 펄스가 있으면 펄스를 반환하는 연산자죠. 근데 이 AND하고 앰퍼센트 두 개를 쓴 AND는 뭐 같은 그 기능을 하는 연산자이긴 한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두 P 연산자 두 개의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같이 확인할 때 and를 쓰고요. 이런 비슷한 연산자로 이제 또 or라는 연산자도 있죠. 뭐 or는 and하고는 반대로 뭐 $a가 true이거나 $b가 true이거나 즉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를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그 표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 느낌표 연산자가 있어요. 느낌표 연산자가 뭐냐면은 달러 A가 트루이면 펄스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트루를 반환하는. 그러니까 느낌표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not 이제 영어로 말씀하자면은 이제 not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표 쓴 다음에 달러 A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달러 A라는 값이 만약에 트루이면 true이면 이 느낌표 연산자가 붙은 경우 반대로 false를 반환합니다. 느낌표는 not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느낌표 $a 했을 때 $a가 false이면 반대로 true를 반환한다. 요런 연산자, 느낌표 연산자는 요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느낌표 연산자 역시 프로그래밍을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P에서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비트 연산자라는 거는 이제 그 메모리의 비트 값을 연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근데 이제 PHP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뭐 C에서는 많이 뭐 종종 사용을 합니다만 PHP에서는 이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PHP에서 비트 연산자 를 제공을 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비트 연산자는 뭐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에 보시면 형변환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형변환 연산자는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강제로 변수의 타입을 형변환할 때 괄호를 써가지고 이제 형변환을 할수 있다고 했죠. 뭐 괄호 int 괄호 닫고 달러 a 그러면은 달러 a는 int 타입으로 인티저 타입으로 강제 형변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제 2-20을 보시면 거기는 이제 set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형변환을 하는 그 예를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setType이라는 함수를 쓰거나 혹은 이제 괄호를 이용해서 강제 형변환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책에서는 이제 그 밖의 연산자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기타 연산자지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들이고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명확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거 지금 뭐 표에 몇 가지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예제들 있는데요. 일단 예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연산자들이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예제 2-21을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문자열을 합치는 데 사용하는 그점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이제 합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A는 I like, $B는 apple, $C는 $A. $B 이렇게 쓰면 $C를 출력하면 I like apple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점 equal 이용해가지고 복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또 이제 문자열을 합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앞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 합칠 때는 점을 이용하고 복합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이제 많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22를 보시면은 그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때 사용하는 그 달러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A는 hello라고 썼고요. $A는 월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는 월드라고 이렇게 된 부분에서 $A는 앞서서 이제 hello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A라고 쓴 거는 결국 $hello를 쓴 거랑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hello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조금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좀 단순하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고요. 실제로 이렇게 달러 A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변수를 달러에다가 대입시켜서 쓰는 경우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연산자가 equal하고 부등호 오른쪽 꺾기, 그러니까 equal 오른쪽 꺾기를 표현한 연산자. 마치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화살표인 것처럼 보이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연산자는 이제 배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챕터 4 배열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배열에서 값을 세팅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다. 요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거랑 비슷한 연산자로 하이픈 오른쪽 꺾기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연산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클래스와 객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인데요.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이제 챕터 6, 6장 클래스와 객체 설명할 때 요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또 많이 이제 또 사용되는 연산자로 이제 골뱅이 표시 특수 문자가 있어요. 그 키보드로 치면은 숫자 2 위에 보면 이제 골뱅이 그 특수 문자가 있잖아요. 요 연산자는 어떤 그 에러 이제 PHP를 코딩하다가 발생하는 에러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뭐그 예를 보시면 예제 2-24를 보시면 뭐 $A는 5 그리고 $B는 0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C는 $A 나누기 $B 이렇게 하게 되면 5를 0으로 나누려고 하면 보통 이제 PHP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0으로 뭔가를 나누려고 하면 에러가 출력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무시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에러가 출력되는 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앞에 골뱅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2-24에 보시면, 골뱅이 $C는 $A 나누기 $B. 이렇게 썼죠.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지만,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요 연산자가 이제 보통 어떤 데 많이 쓰이냐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프로그래밍을 할때좀 많이 쓰입니다. PHP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할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안 되거나 뭐 데이터베이스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때그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함수 앞에다가 이렇게 골뱅이를 붙이면 그 연동하다가 에러가 발생해도 그냥 스킵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부분 설명할 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산자로 이제 물음표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물음표 연산자는 그 if문 같은 그 제어문에서 그 if문을 좀더 짧게 줄였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요 연산자에 대해서는 3장의 제어문에 들어가서 이제 if문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나오는데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 플러스 2 곱하기 3이라는 연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곱하기를 먼저 계산한다고 알고 있죠. 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는 이유가 곱하기가 플러스보다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먼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플러스 2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을 먼저 계산을 해서 2, 3은 6, 6이 되죠. 6 플러스 7 하게 되니까 이제 13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7 플러스 2를 먼저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괄호를 쓰면 되죠. 즉, 괄호 열고 7 플러스 2 괄호 닫고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7 플러스 2가 먼저 계산돼서 9가 되고, 거기다가 곱하기 3 하니까 결과는 27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와 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산자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표가 이제 책에 있습니다. 책의 표 2-10에 보면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뭐 보통 연산자 우선순위를 뭐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필요할 때 이렇게 표를 보고 뭐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그 AND 연산자, AND라는 연산자하고 그다음에 %%를 이용한 그 AND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 표에도 보면은 %%가 연산자 우선순위에 먼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 관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각 챕터마다 마지막에는 그 관련 함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일일이 그 어떤 기능을 본인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PHP에서 제공하는 그 내장된 함수들을 사용하면 좀더 편하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함수들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각 챕터마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변수 관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에서 그 변수 관련 함수를 이제 여러 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 다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때 많이 사용되는 함수 들만 제가 이제 쏙쏙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함수들은 일단 참고로 요 정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함수들은 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함수가 콘스탄트라는 함수입니다. 네, 콘스탄트라는 함수는 유동적으로 그 상수 이름을 상수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스탄트라고 함수를 쓰고 그 안에 인자로 상수 이름을 넘기면 그 상수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스탄트 가로 열고 서버 네임 가로 닫고 이렇게 쓰면은 서버 네임이라는 상수 이름에 해당하는 그 상수의 값을 반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상수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함수로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 이름을 뭐 유동적으로 좀 문자열을 변환해가면서 유동적으로 상수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상수 값을 반환할 때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 함수가 이제 C타입 언더바 알럼 이렇게 써 있죠. 그 C타입 언더바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유용하게 쓰일 만한 함수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 C타입 언더바 알럼 그러니까 CTYP 언더바 ALNUM 이라는 함수는 그 해당하는 인자의 변수 타입이 아니 변수가 그 알파벳하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알파벳하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그 외에 문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함수들이 거기 이제 책에 보시면 C타입 언더바 알파라고 해가지고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타입 언더바 디지트라는 함수는 인자의 값이 숫자라고 숫자형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C타입 언더바 로우어라고 해가지고 CTYP 언더바 LOWER 해가지고 주어진 문자열이 모두 알파벳이면서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고 보시면 C타입 언더바 어퍼라는 함수가 있죠. CTYP 언더바 UPPER 해가지고 주어진 인자 값이 알파벳이면서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요런 것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요 함수의 실제 사용 예들이 그 예제 2-26에 보시면 뭐쭉 나와 있습니다. 뭐 요런 함수가 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한번 그 말씀드린 적 있는 define이라는 함수, 그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define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define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efined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defined의 인자로 사용된 문자열이 상수로 선언되어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즉, 주어진 문자열이 상수로 선언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함수가 이제 defined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좀 내려가 보시면 empt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empty 해가지고 이거는 앞서 한번 설명드린 바 있죠. 주어진 값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 즉, 뭐 공백이거나 0이거나 문자열 0이거나 널이거나 펄스이거나 빈 배열인지 확인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s 언더바로 이제 시작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뭐 is array, is bool, is double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지금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함수만 좀 설명드리면 그 is arr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s 언더바 arr, ay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is array라는 함수는 실제 이제 지워진 값이 배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함수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배열 설명할 때 보면 is array라는 함수는 많이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이제 쭉 넘어가시다 보면 isNu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값이 null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또 넘어가시다 보면은 이제 isSet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 isSet이라는 함수는 앞서 설명드렸던 empty라는 함수의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isSet은 주어진 값이 null이 아닌 어떤 값이 세팅되어 있으면 주어져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아무 값이 없거나 null이면은 이제 false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함수가 이제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 이제 setType이라는 함수, 변수를 어떤 타입형으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unset이라는 함수, 앞서 한번 설명드린 바 있죠. 어떤 변수를 완전히 제거할 때 ons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PHP 기본 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밴드나 페이스북을 통해 남겨주시면 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